안녕하세요. 책순이입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 뉴스레터라는 소식지가 있어요. 가을 책 속을 거닐다 관련 콘텐츠라고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들 인터뷰가 있었지요.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책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린 날의 동화책이더라도요. 이야기 손님을 모셔 새로운 책도 알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라디오. 자, 오늘은 무슨 책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인터뷰 글과 헤드폰 끼고 방송하는 모습이 폼나게 나왔어요. 역시 영상은 실제보다 그럴싸하다는 거. 주위 사람들에게 카톡을 퍼날리며 막 자랑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왜냐하면 구로 FM이라는 알림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주소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추천한 책 글과 사진만 보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주소를 클릭해서 방송을 들을까 봐서요. 저는 내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언제나 남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책순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진행을 좋아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책 선정을 게스트에게 맡겨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익숙한 도서가 아니고 별로 접하지 않는 장르와 어려운 책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제 컨셉은 게스트에게 의미 있는 책을 소개받아서 이 기회에 나도 읽고 청취자분들도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생겨 책 한 권에 관심 갖게 하는 거니까 뭐 버벅거려서 낯뜨거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순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심이라고 해도 할 수 없네요. 귀엽게 봐주세요. 추억에 적게 하는 노래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미를 멈출 수 있어. 너만이 차가운 비밀을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비밀을 멈출 수 아침부터 비가 와서 이런 날에 이런 노래가 좋겠다 싶어서 선곡했었어요. 근데 녹음하니까 비가 딱 그치네요. 지금 옆에는 인상 좋은 여자분이 와 계세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경이라고 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랍니다. 발달장애라면 어디가 장애라는 거죠? 아, 몸은요 21살이고 지적 나이는 5살인 아이예요. 아들이죠? 네. 예.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분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근데 저는 당당한 엄마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단한 엄마입니다. 네. 책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게스트로 참여하신 동기는요? 그냥 라디오 방송에 흥미를 느껴서요. 와보니까 어때요?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구로 FM 방송국 참 소박하죠?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환해진 거랍니다. 네. 여기 젊은 스태프들이 많이 노력하지요. 최근 한 개인은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영향을 받아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일명 내 인생의 책. 진경 씨도 그런 책이 있겠지요? 그럼요. 그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세요. 예, 데미안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해서 다 읽었을까요? 읽지 않아도 읽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 그 데미안을 읽고 감동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책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면 굉장히 수준 있는 책을 읽었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읽게 되었어요? 네, 학교 도서관에서 그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학교 도서관이요? 네. 서울에 사셨던 거죠? 네. 저는 시골이라 도서관은 상상도 못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었는데, 예. 데미안을 읽고 어떤 부분이 감동이어서 네.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나요? 예, 그때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한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세번 읽고 네 번째 돼서 아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그때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과 악, 어려운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등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기 세계의 길을 기울이라는 데미안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장 감명이 깊은 글은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다른 세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글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 길이 진짜 읽히고 읽혀서. 근데 그 당시에 네 번을 읽었다는 건가요? 네. 연속으로 계속? 네. 안 좋은 그 정도만 달달달 애웠겠네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네. 가장 무서워한다는 중2, 즉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예. 그때의 싱클레어 상황과 중학교 2학년인 내 마음의 상황이 거의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등장인물을 보면 여러 인물이 나와요. 뭐 제목처럼 데미안, 또 주인공 싱글레어, 뭐 프란치 크로모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네. 어떤 사람이 주의 깊게 들어오던가요? 데미안이죠. 데미안. 네. 데미안은 항상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냐면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체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데미안은 그 어둠과 밝음 이런 걸 다 모든 걸 아는 분 그렇게 나오죠? 네네. 그런 면이 좋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뭘 안다는 그게 그게 좋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체적인 그런 감정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한마디로 동양에서 그 중용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진경님은 데미안에 집중을 하셨다면 굉장한데요.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싱글레어였던 것 같아요. 데미안을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땐 좀 제가 조숙했어요. 그 줄거리가 쭉 나오는데 네.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느 부분이 뭐 좀 기억에 남는다? 싱클레어가 그 숲속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숲속을 막 거니는 그 싱클레어가 예. 그 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많이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모습이 네. 나와요. 네네. 그런 게 좀 그게 나였죠. 한마디로 싱클레어가 싱클레어가 네. 그 싱클레어가 아니고 그 데미안의 모습이었나요? 거의 그 예, 모습이 예, 예. 예. 작가는 해리만 했어요. 예. 그분에 대해서 좀 기억하는 건 있나요? 말해주고 이분은, 싶은 거. 예. 이분은 굉장히 철학적인 글을 많이 쓰셨는데 1차 대전의 그 전쟁 속에서 20대의 청춘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었죠. 예.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그 헤르만 헤세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수동원에 들어가서 이제 뛰쳐나왔다나 뛰쳐나와서 나는 시만 쓰고 살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게스트가 선정한 그 도서를 이제 한 번 더 되새김하게 되고 또 이런 책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청취자분들은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책이 있구나 이 정도지 여기에서 뭐 퀄리티 있는 뭔가를 얻어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예예. 예. 네. 신청한 곡이 한 곡 있었죠? 예, 예. 요즘 대세인 박보검 씨가 나오는 구름이 그린 달빛 OST를 듣고 싶어요. 네. 들려주세요. 힘들 텐데 괜찮다 말하기엔 괜찮지가 않은 나 그래서 오늘도 미안 근데 말야 정말 내게서 널 빼면 그게 나이긴 나인 걸까 네가 없는 낮과 밤이 끝없이 이어진다잖아 너라는 공기도 없이 숨쉬란 거잖아 분명하게 반짝거리던 사랑 네 모든 것들이 흩어진다 아프지만 안녕히 백성의 뜻으로 그려낸 군주 꽃세자의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에 아주 멋있는 곡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로 FM의 책순이의 책이야기입니다. 옆에는 김진경님이 계시고요. 피곤하세요? 아니에요. 너무 일찍 왔죠? 아니에요. 재밌어요, 저도. 여가 시간에 주로 뭘 하세요? 네, 클래식 음악을 잘 들어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하면 어떻게 듣는지 그걸 그리듯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하면서도 듣고 또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청소하면서 듣고 요리하다가 듣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러려면 막 행동을 해야 하니까 신나는 음악을 주로 듣지 않나요? 아, 신나면요. 제가 멈출 줄 몰라서요. 그러면 막 댄스를 쳐요? 네. 다능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는 그렇게 막 데미안 싱클레어처럼 고뇌하고 책은 언제까지 읽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25살 때까지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 후에는 전혀 읽을 사이가 없었죠, 뭐. 바빴죠? 네, 결혼하면? 네.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지를 한번 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의 좋은 점은 네. 인내심이 많다. 네. 나의 나쁜 점은 남을 너무 배려해서 내가 손해볼 때가 많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운전을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 도로에 역주행을 네. 하는 어떤 사람이 역주행을 하면서 걸어오고 있으면, 네, 아이고, 위험한데. 제가 빵빵거리면서 네. 화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 사람을 기다려주거나 비켜가거든요. 그러면 비켜가면 제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역주행 사람, 그런 사람이 예.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주행해서 걸어오는 사람들. 걸어오는 거. 예, 순간 예, 예. 차를 이렇게 예. 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자전거를 예. 타거나 자전거를 예. 타도 예. 이렇게 역주행으로 오면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내가 빵빵거리질 않고 그냥 예, 옆으로 예. 피해서 갈 때 예.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예. 예. 아, 현명한 거죠. 그거는. 예. 그렇구나. 그리고 화가 나면 비빔밥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조금만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네, 조금만 빼도록 노력하겠어요. 우리 방송은요. 책 얘기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 네. 듣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있어요? 내 인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요. 친구들, 지금도 연락되는 친구들 있나요? 근데 참 여자는요, 결혼하고 나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예. 안 되고 예. 결혼 후에 다들 어디서 사는지 저도 궁금하고 맞아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요즘은 뭐 SNS 뭐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다던데 카톡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I Love You School에도 내가 찾아보고 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차마 뭐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메시지라도 보내고 예. 통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궁금해서. 아, 그래요. 꼭 만나지 않아도 뭐 궁금하면 나중에 또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예. 요즘 관심사는 건강해지기예요. 좀 피곤해 보이세요. 예, 제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엄청 몸살이 났거든요. 지금 아유 그러신데도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도 건강할 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니까 몸살이 나더라고요. 미리서 맞아야 가을이 되자마자 맞았으면 좀 좋았을 걸. 예, 그죠? 예. 예. 좀 쉬면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예. 데미안에 보면은 네. 그 뭐지 책을 한번 펴볼까요? 제가 좀 이런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욕구와 피로가 그를 거기 인도할 것이다. 두세 번 시내를 오가는 길에 어느 교회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 소리를 들었다. 거기 머물지는 않았었다. 다음번에 지나갈 때 그 소리를 또 들었다. 마치 기도처럼 들렸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신부가 오르간을 치는 건데요. 싱클레어하고 신부하고 친해져가지고 가끔씩 이제 음악을 듣게 돼요. 그때 듣는 음악이 있어요. 음악 준비될까요? 예. 한번 잠깐 틀어주세요. 이게 좀 느낌이 어때요? 왠지 안개가 낀 으슥한 숲속에서 들리는 음악 같기도 하고 성당에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들려오는 소리 같아요. 장송곡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으슥하더라고 무섭더라고요. 네, 원래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그래요. 그 역시 클래식을 많이 듣는다고 그러더니 듣는 귀가 틀리네요. 이게 싱클레어가 마음이 짓눌릴 때 들었던 곡이라고 해요. 그렇죠. 방황하는 청춘의 그런 것을 울려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죠. 학교 도서관에서 네.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그랬죠. 네.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이제 저는 항상 혼자 도서관에 갔었는데 숙제가 많이 있거나 그럴 때는 친구들이 많이 우르르 몰려왔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사주팔자라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금을 보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손금 봐달라고 하면 제가 다 봐줬거든요. 맞던가요? 네. 너무 신기하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점쟁이처럼 학교 친구들 손금을 다 봐준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그 당시에 데미안 역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데미안은 참 얘기거리가 많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여기까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영광이죠, 뭐. 읍조리들 부른 노래가 있어요. 네. 엄마가 딸에게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가사를 음미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려주세요.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봐 단번쩍 세상 사람 Open.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라라라라라 주말에 노처녀 시집가는 날이었어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사위를 볼 나이에 혼례를 치른 거죠. 학창시절 장구 치는 걸 좋아하던 내 친구, 긴 세월 열정 하나로 한 분야 예술가의 길을 걷더니 결혼식이 판소리의 다양한 춤들, 뭐 이건 문화 공연이더군요. 눈과 귀가 즐거운 볼거리가 풍성한 시기였답니다. 장소가 고향이라 겸사겸사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신기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늦가기로 결혼하는 친구가 초등학교 때 서로 좋아하던 첫사랑이 있었는데요. 그 상대와 신랑의 이미지가 많이 비슷하다는 거죠. 오늘 언급했던 책에선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인연엔 뭔가가 있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로FM의 책순이의 책이야기였습니다.